눈이 벌써 봄이 왔네. 꿈 같은 바람이 불어 곳곳에 여느 때와 다른 듯한 네 기분이 반가워.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. 어둠의 그림자 깊은 어둠 남겨진 달이 달이 밝아와 빛을 그리고 있어. 내 몸에서 노래만큼 욕조의 물이 미련이 돼 넘쳐흘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.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휘불어와 너와 나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다시 꽃은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.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남았어 날이 날이 새도록 나를 그리고 있어. Do you want me to leave? No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 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. 새벽이 부정의 눈을 감아 또 네가 보여 왜 아른거려. Let me alone 넌 어쩌겠네.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